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추진기획단, 해외측준비위원회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보도문.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추진기획단, 해외측준비위원회 실무회의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북측이 제안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과 그 최고 형식인 연속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당면 활동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으며, 조국 해방 이른 한돌 민족 공동 행사와 북남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 및 각계층 통일 회합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조국 해방 이른 한돌을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연속회의가 내외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으로 비록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연속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며,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큰 제안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당면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 연속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에서 준비위원회가 나오는 데 따라 전민족적인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속회의 성사를 위한 활동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북남 해외 대표단은 연속회의 개최와 함께 8.15 민족공동행사,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이 남측 당국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북남 해외의 접촉과 내방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 해외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연계 협의하면서 연속회의 성사를 비롯하여 통일 회합과 접촉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결의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협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추진기획단, 해외측준비위원회, 2016년 8월 12일 중국 심양.